Dear priest, 우치 아끼다이 너 지시즈쿠도 tears 다다 엔드룬 너 희소야그나 고카오 키리다키도 warm bed 스이소쿠한 no way is it so too much 길레이다모 그김이 대쇼 시다다카나 인쇼가이 야사스 때도 거울이 너요 gonna make you crazy 아침에 빼놓 일어나서 말해도 cold 간 좋아 pure 만나자 시와 love 다스쿠나 이 하즈 out of control 가을이 내 밑에 수밀어 괴물이 눈알 그 기묘 독특히 눈에 진실아 and we pop it to the mirror 전신이 맞아 all that pearl 니혼 no you be the swirl 밑에 때 I'm my curls let them be you are and yeah Watch me, don't touch me. Love me, don't hurt me. Watch me, don't touch me. 전화할 때 SMD. Watch me, don't touch me. Love me, don't hurt me. Watch me, don't touch me. 전화할 때 SMD. 전화할 때 SND야